남자는 쓰레기 봉투를 뒤집니다. 그곳에는 그 집 생활의 부스러기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가 몇 호에서 나왔는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밀한 생활, 그 쓰레기 주인의 감정 상태를 알아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작 그 쓰레기의 주인들도 모르는 진실이 쓰레기 봉투 속에서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하성란의 소설 곰팡이 꽃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남들에게는 환상인 것이 그곳에서는 현실이라고, 그 아파트에 살면 외출하기 싫을 정도로 편안하다고, 혹은 동창회에 가서 열쇠만 보여줘도 부러움을 산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광고들이 난무합니다.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파트의 쓰레기 봉투 속은 얼마나 다를까? 다르다면 어떤 쓰레기 봉투 속에서 어떤 꽃이 필까? 네, 샤론 스톤과 윌리엄 볼드윈이 주연한 영화죠. 영화 슬리버. 고층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섬뜩하고 또 외롭고 그렇게 그려진 영화였는데요. 슬리버 중에서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오늘 FM 영화음악 첫 곡이었습니다. 자, 우리 집 보일러 고장났어요. 언니 하고 느낌표를 한 20개는 찍으셨나봐요. 이미리씨 이러다가 저 죽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지금 듣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꽃샘추위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쳐지지도 않고 이래요. 혼자 나와서 자취하는 터라 엄마한테는 막 웃으면서 방 뜨뜻해서 다 죽을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정작 밤이 되면 침대 위에 과 잠바를 입고 눕는답니다. 과 잠바 하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나요. 두툼하긴 두툼해요. 과 잠바. 아, 감기도 너무 심하게 걸려버리고 하셨어요. 이미리 씨. 이번 감기 굉장히 지독한데 어떡하면 좋죠? 보일러 아직까지 안 고쳐졌어요. 참 이럴 때는요. 진짜 신문지에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그 화려한 아파트들 그 광고 전단지 보면 막 짚어 던지고 싶죠. 이미리 씨 보면요 너무 멋있어요. 막 그 욕조도 막 대리석에다가 막 뭐 집안에 내가 이렇게 단추 이렇게 돌리면 각 방마다 이렇게 뭐 난방 그 다 조절된다면서요. 새로 새 아파트들은 참 이미리 씨. 저도 감기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따뜻한 물 계속 드시고 밤에 추울 때는요. 잠자기 바로 직전까지 커다란 냄비에다가 물 가득 끓여가지고 거기 막 끓여놓으면 습기가 온 방 안에 가득 차거든요. 그러면 감기에도 좋고 보일러 고장났을 때 방도 따뜻해지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써보시고 다만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거 불 끄셔야 돼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 안타까운 이미래 씨가 사연을 주신 곳은 인터넷 사연이었는데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오시면 거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번호가 156-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아휴, 어떡하나. 이번 주의 선물은요.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스쿨 오브 락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고요. 또 청취자 초대 시사회 그 모나이저 스마일 시사회 초대 명단은 인터넷에 고지해놨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이번 주 일요일에는요. 잠시 쉬어요. 일요일 27시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 3시에 정파가 되니까 혹시 그 라디오 듣고 떨어서 막 지지지 소리 난다고 놀라시지 마시고요.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잘 부르시지 못하는 분들이 노래방에 가서 가장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박해일이 직접 부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윤수일의 음성으로 들어봅니다. 아파트 FM 영화음악 오늘 키워드 영화 탐험의 주제입니다. 밤중에 운전을 하면요. 특히 이렇게 신도시로 가는 도로를 쭉 가다 보면 그 마치 봄에 피는 개나리처럼 우르르 불을 밝히고 있는 아파트촌의 풍경 볼 수 있는데요. 그 불빛을 멀리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묘해집니다. 늘 그래요. 그 일정한 구조를 가진 그 성냥갑 같은 공간에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 가족들, 연인이 살고 있다는 생각.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가져보셨겠죠? 그래서 이제는 풀밭이 있는, 정원이 있는 나지막한 개인주택이 더 이상 삶의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제 향수 어린 어떤 특별한 공간으로 느껴질 만큼 도시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둥지를 이 네모난 성냥갑 같은 공간에 틀고 있는데 참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피어나지요.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거기 펼쳐지는 다른 사람들의 삶, 이렇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타인의 공간.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의 아파트, 흔히 어쩔 수 없는 사건에 나도 모르게 휘말리게 되는 그런 장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영화 레옹의 Ballad for Matilda, 에릭 세라의 음악을 듣고 계시는데요. 이 레옹의 장 르노도 그렇죠.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한 단발머리 소녀 마틸다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소녀의 가족은 갱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죠. 결국 마틸다는 부모의 원수로 갚겠다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킬러, 살인 청부업자 레옹에게 살인의 방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마틸다가 묻죠. 사는 게 항상 이런가요? 아니면 어릴 때만 힘든가요? 레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이렇게 참 짧지만 가슴을 연 대화 속에서 냉혹한 킬러와 어린 소녀 사이에는 사랑이라고 부를만한 어떤 훈훈한 연대의 감정이 피어납니다. 사실 윌베송 감독의 영화 이 레옹은 참 많은 부분에서 존 카사베츠 감독의 글로리아를 떠올리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소녀 마틸라는 글로리아에서는 소년이 또 킬러가 나왔고요. 그들의 남녀 성만을 좀 바꿔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글로리아에서 게임 조직원의 정부였던 글로리아도 엉겁결에 한 소년을 구하게 되죠. 갱들이 아파트에 감금해 놓았던 7살 난 소년. 그래서 결국은 함께 갱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글로리아는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소년의 손을 꼭 움켜쥐고 거리로 나섭니다. 이렇게 쫓고 쫓기는 추격전 속에서 이 중년의 여자와 소년 사이에 묘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done play for respect. He deals the cards to find the answer.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The hidden law of a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need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He may play the jack of diamonds. While a memory of it fades.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need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송인권 씨, 김보미 씨, 윤치원 씨, 김나영 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레옹 중에서 스팅이 부른 Shape of My Heart였습니다. 그 아파트 하면요, 우리가 보통 규격화된 삶의 공간으로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브랜드를 단 고급 아파트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아파트라고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들 속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파트는 워낙에 처음부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보금자리로 또 좁은 땅에서 많은 인간들을 동시에 수납하기 위한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구조물로 탄생을 했죠. 이런 아파트의 생성 이유를 따져본다면 이곳 아파트는 결국 서민들을 위한 공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홍콩 여행한 경험 있는 분들이라면 그 빨래들이 쫙 널려있는 좀 을씨년스러운 색깔의 그 아파트들,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아파트들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청취자 정혜선 씨도 역시 그런 홍콩의 아파트들을 떠올리셨는데, 영화 메이드 인 홍콩에서 병을 앓고 있는 소녀 핑에게 주인공인 차우가 빚을 받으러 그 찾아갔던 그 홍콩의 다닥다닥한 아파트가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덥지근한 공기 속에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던 홍콩 젊은이들의 모습. 물론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 둘의 깔끔한 아파트도 역시 생각이 나지만, 그 아파트보다는 핑이 살던 그곳이 더 우리 삶에 가까운 모습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네요. 사실 홍콩의 아파트 하면 서극 감독의 순유영류의 아파트를 모두들 잊을 수 없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카메라가 날아다니듯 그 좁다란 공간, 다닥다닥 붙어있는 홍콩의 아파트 사이를 비집고, 마치 무슨 카메라를 단 용처럼 그렇게 아파트들을, 그 좁은 공간을 스케치하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순유영류 중에서 우리 음악을 한 곡 들어볼까요? 오백과 차이나 블루가 함께 부르는 What a Means, 내 이름입니다. 영화 소름 속에서 한 장면을 들어봤는데요. 쓰러져가는 재개발 아파트에 이사온 남자, 그리고 늘 남편의 폭력에 멍투성이가 되어버리는 여자, 이들을 둘러싼 끔찍한 운명을 다룬 공포영화죠. 이 영화에서의 그 아파트는요, 그냥 단순한 영화적 공간이 아닙니다.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자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송장처럼 아주 귀한 호흡을 내쉬는데요. 이 영화에서 인공적인 조명을 쓰지 않고 그저 실사 조명 아래서 그대로 드러나는 아파트의 극단적인 음영은, 그래서 뭐랄까, 기형적인 발전 속에 수많은 비극들을 묻고 지내온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름의 윤종찬 감독이 그런 우리의 아주 기형적인 그런 급속한 발전 속에서, 산업화 속에서 실제적인 희생자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그 사건에서 실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뒤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작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소름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건물이, 아파트의 모습은 정말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려졌어요. 쓰러질 듯한 이 아파트는 영화 속에서 잔혹한 운명의 순환을 통해서 30년 전에 복수를 감행합니다. 자, 이 아파트의 모습이 가장 끔찍하게 그려진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소름일 텐데요. 사실 아파트는 많은 영화에서 고립, 단절, 뭔가 그 콘크리트라는 건물이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비인간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주 그려지기도 하죠. 특히 옛날에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시절의 그 집은 바로 옆집 숟가락 숟자까지도 알고 지낼 정도로 서로의 삶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경우 참 많죠. 청취자 이진호 씨 말씀대로 아파트 층수가 하나하나 더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은 더욱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3개국 합작 영화였던 3를 언급해 주신 장성건 씨는 김지훈 감독의 메모리즈랑 진가신 감독의 고잉 홈 모두 아파트라는 공간을 현재 아시아의 도시적인 삶을 표현하기 위한 공통분모로 설정한 것 같다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특히 김지훈 감독은 신도시 아파트촌과 젊은 부부의 메마른 삶을 통해서 현대인의 공포감을 독특하게 표현해냈고, 진가신 감독은 아파트라는 단절된 공간 속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부부의 사랑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써주셨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인 플란다스에게 역시 청취자 김점례 씨나 이영심 씨가 올려주신 대로 고립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담은 아주 대표적인 아파트 영화였죠. 네, 영화 플랜넷의 개 중에서 플랜넷의 개 파트 1 들어봤는데요. 임미정, 전상식, 김학인, 오형학 씨의 연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강혜영 씨는 1994년 각각 대만과 홍콩에서 만들어진 두 영화 차밍양의 애정만세와 왕가위의 중경삼님을 아파트 영화라고 꼽아주셨어요. 사실 이 차밍양의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애정만세에서 그치지 않고 그 대만의 낡은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구멍, 더 홀에 이어지죠. 청취자 이병호 씨도 차밍양의 홀을 그 구멍난 아파트에 대한 기억으로 올려주셨는데 2000년을 7일 앞둔 타이베이 알 수 없는 질병이 도시 전체를 덮친 가운데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 여자 양귀매 또 윗집에 사는 남자 이강생은 별다른 소통 없이 그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줄근한 엘리베이터에서 곰팡이가 핀 낡은 복도에서 칠이 벗겨진 벽면에서 아주 뜬금없는 뮤지컬이 피어나죠. 이병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관공이 터진 파이프로 고치기 위해서 천장과 바닥에는 구멍으로 이 두 사람의 생활 공간은 침범을 당하지만 하지만 고독과 괴실에 괴로워하던 이 두 사람은 결국 그 구멍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과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화는 윗집 남자가 아랫집 여자를 그 구멍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에게 구원받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처럼 아주 성스럽게 느껴졌지요. 我和 영화 구멍, 차밍년 감독의 더 홀의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입니다. 남자의 손을 붙잡고 구멍을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간 여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춤추던 라스트 씬에 흐르던 그레이스 창의 노래 I don't care who you are 였어요. 새벽의 뉴욕, 도넛과 커피 한 잔을 들고 보석 가게 티파니 쇼윈도 앞에서 자신만의 아침 식사를 하던 오드리 헵번. 그 모습은 정말 많은 광고가 열심히 따라하던 참 유명한 장면이죠.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열심히 타자기를 두드리던 작가 폴의 손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아파트 창문가에 기대어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 Moon River를 부르던 오드리 헵번의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신분 상승을 꿈꾸던 시골 출신의 아가씨와 삼류소설가, 이들은 멀쩡한 문을 놔두고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을 연결해주는 비상계단과 창문을 넘나들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죠.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도둑고양이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아파트는 곧잘 사랑이 피어나는 비옥한 영토가 되기도 합니다. 청취자 박경원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영화 닥터봉에서처럼 호라비 의사와 노처녀, 이들의 스크로블 코미디가 가능하게 했던 것도 바로 이 아파트라는 공간의 특수성 때문이었겠죠. 유재임 씨는 크리스턴 슬레이터가 주연했던 미스터 플라워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고층 건물에 있는 깔끔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리사. 하지만 그녀의 아파트는 죽은 금 붕어만이 기다리고 있는 쓸쓸한 공간이었고요. 아름다운 꽃을 파는 로이스의 아파트는 아내와 아이를 잃은 후 온기를 잃어버렸죠. 하지만 이 두 사람, 리사와 로이스가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부터 아파트는 사랑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특히 루이스, 크리스천 슬레이터가 아파트 옥상에 만든 아름다운 정원은 뉴욕의 노을 속에서 아주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고 하셨어요. 또 진수경 씨는 워셔스키 형제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초기작 바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각자 그 목소리가 유난히 인상이 깊은 두 여배우죠. 쨍쨍거리는 제니퍼 틸리, 그리고 허스키한 지나 거슨이 함께했던 바운드. 같은 층의 아파트에서 마주쳐서 묘한 눈길을 보내던 두 여자의 시선을 포착해낸 이 영화는 매트릭스로 성공하기 전에 워셔스키 형제를 발견함과 동시에 잘 짜여진 스릴러를 만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다고요. sun go down when there is nobody else around. She kisses me and she holds me tight and tells me, Daddy, everything's all right. So I know, yes, I know, hallelujah, I deserve. If I call her on the telephone and tell her that I'm all alone, by the time I come from 1 to 4, I hear her on my door. In the evening when the sun goes down, when there is nobody else around, she kisses me and she holds me tight and tells me that everything's all right. That's why I know. Hallelujah, I just love. Oh, hallelujah. Don't you know I just love her so? She's my little woman, we call this time. Babe, I'm a little. 네, 영화 바운드 중에서 레이 찰스의 Hallelujah, I love her so 들어왔습니다. 대학가 근처의 아파트. 사실 여긴 사사기숙사라고 부를만하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매일같이 술판이 벌어지는 왁자지껄한 젊음의 공간. 시트콤 프렌즈에서 앞집에서 이렇게 면회 살면서 매일 사건을 벌이는 그 친구들처럼 이 유럽 각국이 합작한 그리고 프랑스가 주도가 된 영화 스페니쉬 아파트먼트는 젊음의 공간으로서의 아파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페인으로 유학 온 프랑스 남학생 자비에는 유럽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사는 아파트에 면접을 보고 그래서 들어가서 살게 되지요. 이 아파트는 이곳은 극중의 그 자비의 설명처럼 문화의 용광로이자 몸으로 부딪히면서 세상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사실 스페니쉬 아파트먼트는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기도 하지만요. 이 말 자체가 이 스페니쉬 아파트먼트라는 말 자체가 프랑스 속어래요. 그러니까 여러 문화가 섞여서 모든 법들은 무시되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함께 살기 힘들 것 같은 구성원들이 별다른 시스템 없이도 서로 평화롭게 공생해 나가는 모습. 그야말로 유럽연합이 그리는 이상적인 풍경의 축소판처럼 보이지요? 자, 안인경 씨 드디어 듣게 되셨네요. 예, 신청하신 곡 스페니쉬 아파트먼트 중에서 라디오 헤드의 No Surprise였습니다. 젊음의 용광로 같은 공간, Spanish Apartment 중에서 Radiohead의 No Surprises 였습니다. 아파트, 사실 따닥따닥 붙어있는 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 이것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공포를 안겨다 주기도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곳이다 보니까 예. 아파트의 그 컴컴한 지하실, 흔히 그 막 전기 시설이나 배관 시설 같은 게 있는 이런 곳, 거기에 또 높은 옥상,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곳, 이 두 공간을 둘러싼 무서운 이야기들이 늘 생겨났어요. 일본 영화 검은 물밑에서는 이런 공포를 극명하게 끌어온 영화였죠. 비 오는 어느 오후, 두 무녀는 새 집을 구하기 위해서 허름한 아파트를 찾아옵니다. 엘리베이터 바닥에는 늘 물이 고여있고, 뒤에서는 가만히 다가오는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옥상에서 발견한 빨간색 신발 주머니가 자꾸만 이들 무녀를 따라다니는 가운데 천장의 검은 물자국은 날이 갈수록 넓게 퍼져서 급기야는 이 모녀의 아파트를 적셔오죠. 물론 이 검은 물은 말초적인 공포를 뛰어넘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깊은 곳에 숨기고 있지만요. 자, 라라라라는 허밍과 함께 천천히 뉴욕의 하늘과 빌딩을 훑어내리는 카메라. 악마의 시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출시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Rosemary's Baby. 이 영화는 뉴욕의 한 아파트로 이사온 젊은 부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아내 로즈메리는 새 아파트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지만요. 이 집을 둘러싼 이웃들에게는 이상한 기운이 감돕니다. 특히 과잉 친절을 베푸는 노부부를 비롯해서 갑작스러운 그 아파트 주민들의 방문으로 로즈메리의 평화로운 개인 생활은 서서히 방해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들 이웃들 악마를 신봉하는 사람들이고요. 로즈메리의 자궁에 악마의 씨를 묻고 그것이 개화할 날만을 기다리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화 로즈메리's Baby는 그 공포 영화에 흔히 쓰이는 피, 뭐 잔혹한 장면 하나 없이도 정말 무서운 심장을 서서히 죄어오는 그런 세련된 연출을 보여주면서 이 폴란드에서 날아온 이방인 로만 폴란스키의 이름을 할리우드에 알린, 할리우드로 안전하게 착륙시킨 그런 영화죠. 사실 이 악마의 시의 배경이 된 이 아파트는요, 실제적으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는 아파트인데 1980년에 존 레논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센트럴파크 건너편에 있는 타코네 타코타라는 그런 이름의 아파트인데 존 레논이 여기에서 살던 바로 그때 암살을 당했죠. 뿐만 아니라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그 다음에 그 폴란스키 감독의 아내인 샤론 테이트가 만삭의 상태에서 광신도 일당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를 살해한 이들이 바로 악마의 시를 추종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니 정말 끔찍하죠. 영화 악마의 시, 로즈마리스 베이비 중에서 미어 페로우가 허밍으로 부른 룰러바이 자장가였습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 키워드 영화 탐험 아파트였고요.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안성기 금보라가 주연한 영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예에 대해서 사연을 올려주신 이대연 씨 고맙습니다. 또 이호섭 씨는 아파트와 올드보이에 나왔던 사설 감옥과의 유사성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셨고요. 한국 영화 2424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 김현조 씨, 또 현부연 씨는 여섯 개의 시선 중에서 그 남자의 사정이라는 편에 나왔던 마치 SF 영화 속의 공간 같았던 그 삭막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키워드 영화탐험 다음 주 주제는요. 지하철이에요. 아, 지하철. 여러분 또 글 많이 기다릴게요. 자, 내일 스냅필 인터뷰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로 감독으로 데뷔한 배형중 감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 아파트란 제목 그대로 가진 용어입니다. 라파르망. 이게 프랑스어로 라파르망 아파트인데 그 뜻을 잘 모르고 우리는 그냥 라파르망 라파르망 했던 것 같아요. 뱅센 카사요가 모니카 벨루치 로만 누보르인거가 주연한 1996년도 작품이죠. 이 중에서 샬르 아즈나보의 르땅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isse-moi guider tes pas dans l'existence, laisse-moi la chance de me faire aimer. Viens comme une enfant au creux de mon épaule, laisse-moi le rôle de te faire oublier. Le temps qui va, le temps qui sommeille, le temps sans joie, le temps des merveilles, le temps d'un jour, temps d'une seconde, le temps qui court, ou celui qui gronde. Le temps, le temps, le temps et rien d'autre, le tien, le mien, celui qu'on veut notre. Le temps et rien d'autre, le tien, le mien, celui qu'on veut notre. Le temps passé, celui qui va naître, le temps d'aimer et de disparaître, le temps des fleurs, le temps de la chance, le temps qui meurt, le temps des vacances, le temps, le temps.